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 하면은 일본 동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긴자, 은자거리인데요. 얼마 전에 이 동경 긴자에 논이 생겨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또라는 사람이 780억 원쯤 나가는 자신의 땅에다가 모르시는 건데요. 아마 지금쯤 벼가 파랗게 자랐겠죠. 올가을 쌀이 수확되면 긴샤리, 은쌀이라는 이름을 붙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어느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5월에 동사무소 옥상에다 상추, 배추, 고추 이런 채소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쯤 파랗게 자랐겠죠? 푸르른 긴자의 눈과 동사무소 옥상의 밭.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옥상을 모두 밭으로 개간하면 어떨까요? 아저씨들은 휴일 아침이면 늦잠 자는 대신에 김매로 옥상에 올라갈 것이고요. 아주머니들은 저녁상에 올릴 상추 뽑으러 슈퍼 대신 옥상에 올라갈 것이고, 또 아이들은 자연을 공부하러 옥상에 올라갈 것이고요. 게다가 남은 채소는 뭐 104동 고추, 207동 상추 이렇게 이름 붙여서 팔기도 하고요. 아마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온 도시가 파란색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말 됩니까? 파란색은 파란색인데 이것은 그 상추나 고추 또는 모가 자라가지고 벼가 자라는 그 파릇파릇한 색이 아니라 바다의 푸른색이 느껴지는 곡이었죠. 영화 칵테일 중에서 코코 리츠 볼스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주 시원했죠. 서울 종로구 경운동 129중대 종로경찰서 129중대 3소대의 네모반장이시라고요. 최용호 씨가 신청해 주셨고요. 또 하이틀의 삼중씨, 안현태 씨, 그리고 주연이는 제 자기인데요. 옆에서 지금 이 음악 듣고 싶대요 하면서 한정규 씨가 신청을 주셨는데 그 지금이 한 보름쯤 지난 것 같아요. 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이틀의 전경준 씨, 보름 만에 글을 올려주셨습니까? 저는 보름도 훨씬 넘은 줄 알았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석 달? 그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보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날이 덥기도 하고 막 끈적끈적거리기도 하고 이럴 때는 뭔가 바다, 인어 그쪽 개념이 떠오는 영화가 좋지 않나 싶은데요. 인어 이야기죠. 스플래시의 러브 테마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서 박현정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친구가 이름이 남보다 나예요. 세상에 성은 남이고요. 이름이 보다 난데 남보다 나. 참 이름이 뜻깊은 이름이네요. 남보다 나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고 또 지연이 용주도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죠. 하이틀의 정수창 씨도 듣고 계십니까? 스플래시의 러브 테마 띄워드립니다. Love came for me. 플라시드 도밍고입니다.

기말고사 점수의 플러스가 됐으니까 대전중고 태평이동의 백지연 학생 열심히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원영이, 서연이, 에리, 소영이, 정적이, 수빈이, 수진이 그리고 봉고 아저씨와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의 성동에서 최주미양 그리고 대구 시남 사동에서 경아씨 하이텔의 정재성씨가 성조지혜와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송영욱씨, 김종혁씨 정혜성씨, 최희정씨, 이성철씨 모두 다 잘 들으셨죠? 600명의 애니메이터가 3년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 라이언 킹 중에서 Circle of Life 띄워드렸어요. 운봉개니 은개마 그 세라핀에서 음악을 담당한 사람이죠. 그 사람과 30명의 아프리카 합창단이 함께 불렀습니다.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이런 만화들 전부 그 만화 영화의 개념을 바꿔놓은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만화 영화의 정수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도 둘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른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만화 영화로 전 세계의 극장가를 휩쓸어온 월디즈니사가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비장의 카드를 내놨습니다.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라이언 킹인데요. 바로 오늘 개봉됩니다. 라이언 킹은 월트 디즈니의 32번째 작품이기도 한데요. 예전의 만화 영화들처럼 그 동화나 전설을 각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햄릿에서 모티브를 따오긴 했지만 엄연히 오리지널 각본이죠.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왕국을 통치하는 사자왕 무파사. 영화는 이 무파사에게 심바라는 새끼 사자가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후계자로 인정받은 새끼 사자 심바는 아버지의 막강한 힘과 사랑을 든든한 백으로 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그를 아주 안이꼽게 바라보는 사자가 있었으니 바로 무파사의 동생 스카입니다. 형 무파사의 힘에 밀려서 늘 2등만 하던 스카는 어둠의 동물인 하이에나와 결탁해서 형과 조카 심바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 스카는 형 무파사를 살해한 뒤에 그 죄를 심바에게 뒤집어 씌우고 심바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빠져서 멀리 사막으로 달아나죠. 그런데 그 사막에서 망고수인 티몬과 멧돼지 품바를 사귀게 된 심바는 그들과 함께 하쿠나 마타타를 노래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고향을 잊으려고 부르는 하쿠나 마타타 한번 들어보시죠. 하쿠나 마타타.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easant craze.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It's our problem-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아주 신나는 곡이죠. 정말 걱정거리가 다 달아날 것 같은데 바로 하쿠나 마타타가 그런 뜻입니다. No problem. 걱정을 꺾어 문제 없어라는 뜻이었는데요. 박모 씨 어떻습니까? 여러분한 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듣고 계시네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곡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현오의 생일을 축하해 오신 대설아벌고등학교의 이철승 학생도 친구 생일 축하곡으로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들으셨죠? 하쿠나 마타타였어요. 자, 이제 심바는 어른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향을 잊고 티몬, 품바 이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러던 어느 날 심바는 어린 시절의 여자친구 암살자 랄라를 우연히 만납니다. 랄라는 심바에게 삼촌 스카의 폭정으로 엉망이 된 고향 얘기를 들려줍니다. 심바는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마침내 랄라와 점술가인 원숭이 라피키의 도움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온 심바. 이제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는 동물왕국의 새 사자왕이 됩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 하면은 이제는 뛰어난 애니메이션, 뛰어난 음악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라이언 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스카의 음모에 빠진 심바가 수십만 마리의 들소무리에 쫓기는 장면은 가장,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녀와 야수에서의 춤추는 장면, 그 장면도 아주 멋있었죠? 그 장면을 비견할 만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의 음악 또한 오스카를 노릴만 합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슈퍼스타인 엘튼 존과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슈퍼스타 에비타로 유명한 작사가 팀 와이스, 그리고 영화 음악가 한스 짐머 등이 힘을 합했습니다. 참 목소리 얘기를 빠뜨렸는데요. 알라딘에서 지니 역을 로빈 윌리엄스가 더빙한 것처럼 이번에도 막강한 스타 군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석의 에미아이언, 또 스카의 쫄병인 하이에나, 센지, 이 역에는 올드버그가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바 역에는 아주 경쾌한 매튜 브로드릭, 그리고 무파사 역에는 제임스 얼 존스가 목소리로 열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라이언 킹을 보면서 월트 디즈니의 만화가 이제 더 이상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얘기 전개 방식은 아주 단순하고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물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페이소스와 위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영화의 겉모양을 보고 재미를 느끼고요. 어른들이라면 그 속을 보고 역시 재미를 느끼라는 할리우드 최대 만화 영화사의 고도의 전략, 그 고도 전략 상품이 바로 이 라이언 킹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일동에서 이재춘 학생이 그래서 라이언 킹을 아주 기다린다고요. 저와 함께 미성년적 관람 불가 영화를 같이 보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셨는데요. 아유, 제가 그런 눈앞에 이재춘 학생 끌고 갈 수는 없죠. 대신 음악 띄워드릴게요. 신청곡이요. 대구 수성구 만천삼동의 박경인 씨께도 띄워드립니다. 라이언 킹의 주제가죠. 엘튼 존이 부릅니다. 오늘 밤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Wide-eyed wanderer that we

11벌의 웨딩드레스, 16쌍의 부모들, 8명의 친구, 그리고 5명의 성직자와 2,000개의 샴페인 잔. 자, 이게 무슨 목이냐고요? 영화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에 등장하는 약방의 감수들입니다. 이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다음 주말에 개봉 예정이고요. 들으신 노래는 삽입곡, 역시 엘튼 존이 불렀죠. Chapel of Love, 사랑의 예배당이 되겠죠. Chapel of Love였습니다. 원래 딕시 컵스가 오리지널 곡을 불렀는데 엘튼 존이 아주 색다르게 편곡했습니다. Chapel of Love는 결혼식이 나오는 영화에는 다 삽입되는 것 같아요. 신부의 아버지도 그렇고 6월의 신부에서도 들었는데요. 엘튼 존은 정말 색다르게 불렀네요. 제 제목처럼 이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서 계속 마주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밀고 당기는 사랑 얘기를 담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죠, 이 영화는. 찰스는 잘생기고 유머 감각도 뛰어난 32살의 영국 총각입니다. 자신 때문에 울고 웃은 여자들이 꽤 많았지만 아직까지 결혼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지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영화 상으로 첫 결혼식인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가 거의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애인이 33명이었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아름다운 미국 여인 캐리입니다. 자신은 그만 그녀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뒤에 이 두 사람은 연이어 세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서 더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나서는 인사를 나누고 두 번째 만나 사랑하고, 하지만 세 번째 결혼식은 바로 캐리의 결혼식이었죠. 그리고 모두 네 번의 결혼식 가운데 마지막 결혼식인 찰스 자신의 결혼식 날,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캐리가 축하객으로 찾아옵니다. 곧 부인이 될 신부는 옆에 서 있고 진정 사랑하는 여인은 뒤에 앉아있는 이 웃지 못할 상황. 글쎄요, 찰스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영화 속에 깜짝 놀랄만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 찰스 역에는 비터 문의 잘생긴 영국 청년 휴 그랜트가 맡고 있고요. 캐리 역은 앤디 맥도웰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마이크 뉴엘인데요. 그는 4월의 유혹, Enchanted April, 그리고 낯선 사람과 춤을, Dance with a Stranger 등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국 감독이죠. 그는 누구나 겪게 되는 이 결혼식과 장례식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그런 감독의 주제의식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나리오는 영국의 인기 코미디극이죠. 미스터 빈의 작가인 리처드 커티스가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웃기는 아저씨 미스터 빈이 결혼식을 처음 집전하는 성당의 신부님으로 나와서 웃음을 안겨줍니다. 자, 이 영화는 정말 삽입된 노래들이 다 좋은데요. 이번엔 스팅의 노래 들어보시죠. 하이들의 이연희 씨, 친구 하나의 결혼식이 바로 이번 일요일이라고 아주아주 축하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스팅의 노래에 그 축하의 말씀을 띄워서 전해드립니다. The Secret Marriage. Earthly church has ever blessed our union, no state has ever granted us permission, no family ever made us to, no company has ever earned commission, no debt was paid, no dowry to be gained. Secret marriage vow is never spoken. The secret marriage never can be broken. No flowers on the altar, no white veil. marriage vow is never spoken. The secret marriage never can be broken. Ooh.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생례식 중에서 스팅의 The Secret Marriage 띄워드렸습니다. 만웅의 샘에서 북수에 불타는 여인 만웅으로, 천사와 사랑을 해서는 날개 부러진 천사로, 또 금지된 사랑에서는 차가운 가슴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나와서 독특한 매력을 풍긴 배우 있죠? 엠마뉴엘 베르. 그녀가 거의 전 장면을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영화가 이번에 개봉됩니다. 라벨 누아즈스. 글쎄요, 이 원제를 그대로 해석하면 아름다운 싸움꾼쯤 되는데요. 17세기 어느 창녀의 별명이랍니다. 그런데 개봉 제목은 누드모델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붙였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젊은 화가 니콜라와 그의 애인인 마리안네가 노화가인 에드와르드 프레노퍼를 방문합니다. 영혼이 담긴 걸작을 남겨야겠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10년째 붓을 꺾고 이 노화가인 에드와르드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가 10년 전에 그리다가만 작품이 바로 라벨 누아즈스, 아름다운 싸움꾼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문제의 그림이죠. 그런데 이 노화가는 니콜라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10년 만에 붓을 듭니다. 아름다운 마리안을 모델로 해서 아름다운 싸움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 것이요. 마리안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몸매를 확인하고픈 그 욕심에 노화가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카메라는 영화가 시작된 지 한 28분쯤 됐을까요? 이때부터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꼼꼼하게 그림 그리는 화가 포즈 취한 누드 모델, 그리고 작업 중인 화실, 이것만을 그려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이사이 술을 마시고 다투고 과거를 고백하는 두 사람, 그러면서 각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닷새 만에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노화가는 그 그림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채 벽에 세워놓고 시멘트로 봉해버립니다. 이제 작업장에는 육체 대신 영혼만 남습니다. 자, 이 영화 누드모델에서 노화가 에드와르드는 바로 이 영화를 감독한 자크 리베트 그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뮤벨바그 시대를 열었던 자크 리베트 감독은 에드와르드를 통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소개된 리베트 감독의 영화는 한 편도 없고요. 그는 현재 산드린 보네르 주연의 잔달크를 찍고 있습니다. 이 라벨 누아즈즈의 원래 상영시간은 4시간 10분입니다. 그런데 국내 개봉판은 93분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일부러 자른 게 아니고요. 감독 자신이 그렇게 편집해서 해외 시장에 내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엠마누엘 베아르가 누드 모델 마리안으로 나오고요. 중견 배우인 미셸 비볼리가 화가 에드와르드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 샤를로트 갱스브로의 엄마죠. 제인 버킹이 노화가의 아내인 리즈로 출연하고 있어요. 영화 라벨 누아즈의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Place where you belong. 당신이 있는 곳, 샤이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에디 머피가 역시 주연하고 있는 영화죠. 비버리 힐스 캅 3. 곧이어 이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비버리 힐스 캅 3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동생 성희미가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하신다고 하셨죠. 대구 서구 평리 5동의 허은주 씨. 영화 라스트 모이칸에서 호크아이가 코라와 헤어질 때 그 장면입니다. 동굴 속에서 여자를 남겨두고 폭포로 뛰어내리죠. 그때 호크아이는 코라에게 사랑만 있어달라.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뛰어내립니다. 이어서 클레나드의 음악이 목소리가 그죠? I find you 이어졌습니다. I want you to go! If we don't, there's a chance there won't be a fight. Stone powder! If we don't go in that, there's no chance! Love! Do you understand? Come! You've done everything you could do! Save yourself! The worst happened! If only one of us survived, something of yours does too! No, you stay alive! They don't kill you, they'll take you north up to Huron land. Submit, you hear? You're strong, you survive. You stay alive, no matter what occurs. I will find you. No matter how long it takes, no matter how far. I will find you.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이지영 씨, 은규 오빠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랬죠.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글래누드의 I'll Find You 들려드렸습니다. 경기도 평택 합정동의 곽혜정 씨, 청주 영동의 윤혜은 씨, 경기도 광주의 남지은 씨, 그리고 서울 강동구 명의동의 오상한 씨 사연 다 잘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은평구 가련동의 이윤종 씨도 친구 지영이와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신청곡은 띄워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역시 곧 개봉될 영화의 음악을 먼저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틀러 최준호 씨가 신청해 주셨죠. 졸업의 마이클 니콜스 감독, 잭 니콜슨, 미셸 파이퍼 주연의 울프 중에서 애니 모리코네 음악입니다. 더 바운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참 전주 덕진구 성덕동의 송희선 씨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 가져가십시오. 예,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